6.25727 반미 공동투쟁 월간의 전에서 최근 영국신문 더 뉴워커, 베네수엘라신문 베아, 러시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, 인터넷 홈페이지 클라소바야 보리바, 브라질 주체사상연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가 미제의 조선전쟁 범죄를 폭로 단죄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.